잘 잤어? 오늘 우리 둘다 쉬는 날이네. 우리 자기 그렇게 아침부터 보니까 너무 좋은데? 아침부터 이렇게 보고 자고 일어나서 눈 뜨니까 우리 자기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부부라는 게 되게 실감 난다. 오늘 하루도 우리 자기 보고 시작하니까 너무 좋다. 아침부터 우리 자기 있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자기가 누워있는 모습 보니까 엄청 하고 싶어. 그래도 역시 아침부터는 뽀뽀만 하기 너무 아쉬운데, 나부터 왜 그러냐고? 낮에도 우리 자기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겠는데? 어젯밤에도 하지 않았냐고? 어젯밤은 어제잖아. 오늘은 오늘이고. 그러니까 자기 보니까 아침부터 달아오른다.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, 좋은 걸 어떡해. 좋은 건 이러지 말라고? 그럴 순 없을 것 같은데. 나는 365일 24시간 자기만 보면 항상 이렇게 되는 걸? 어디서부터 이야기는 발부터 머리까지 다 달콤해서 어디든 좋아. 그러면 귀부터 시작할까? 는 싫어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좋아하는 것 같네. 25구로 넘어가 볼까? 우리 자기 목이 예민하잖아. 그러니까 여기는 더 괴롭힐 거야. 완전 많이. 보니까 그 표정이 내가 더 미치겠다. 아침부터 좋은데 아침부터 자기랑 이렇게 꿈꿔왔던 중에 하나였는데. 오늘 계속 이러고 싶다. 하루 종일. 종일 이러고 싶어.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하루 종일 괴롭힐 거야. 오늘은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. 얼마나 꿈꿔왔던 주말인 줄 알아? 내가 얼마나 꿈꿔왔었는데. 해줘서 고마워. 사랑해. 우리 여보는 항상 이렇게 하고 나서 사랑해라고 말하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런지 하고 나면 이 말을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.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 다 해주고 싶어. 사랑받는 느낌이 나서 그런 거라고? 생각 안 해도 되는데, 내가 우리 자기 항상 사랑하잖아. 어떤 거를 하든 우리 자기 생각하면서 사랑해 하는 건 항상 똑같아. 싸울 때도 그러냐고? 우리 자기랑 싸울 때 그 상황이 싫은 거지. 우리 자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. 사랑하는 건 똑같지. 그럼 우리 스테미나에 좋은 소고기랑 장어 먹을까? 내가 오늘 왠지 힘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소고기랑 장어 좀 많이 사왔는데 내가 요리해줄게. 우리 자기는 얼른 씻고 나와. 맛있게 해놓을 테니까 깨끗이 씻고 나와. 여보야, 나 이제 음식 거의 다 됐는데 아직 다 씻으려면 멀었어? 거의 다 씻었다고? 아쉽다. 만약에 아직도 씻고 있는 중이라면 가서 괴롭힐라 했는데. 그냥 우리 얼른 점심 먹자. 점심 먹고 나 또 힘쓰고 싶어. 우리 자기 오늘 코피 피흘릴 때까지 나 힘쓸 거야. 그러니까 오늘은 소고기랑 장어 많이 먹어. 우리 자기도 많이 힘들 테니까.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힘 좀 써야 될걸.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. 만약에 너무 힘들면 말해. 내가 다 할게. 우리 자기 오늘은 포기해. 오늘 고삐 터질 때까지 오늘 계속 괴롭힐 거니까. 맛있게 먹어, 내 사랑.